순간 시작된 걸까 어둠을 도망쳐 난 고스란히 가 있어 한 걸음씩 서로 맞춰간 걸음 속에 난 너를 읽어 내려다 하늘 조명들처럼 조금씩 켜지는 starlight 암호가 풀린 이 밤이 열려 네가 원하는 걸로 조금씩 내가 물들어가 그게 좋아 네가 웃는 게 젤로 문이 열리면 꽃잎이 춤을 추다 걷는 걸음마다 흩날리고 너와 걷는 길은 미소가 흘러나와 비가 와도 좋은 걸 아무 소리 없이